일기예보처럼 쏟아진 rain 왠지 하염없이 걷고 싶은데 네 생각에 잠겨 돌아본 거리 온통 회색빛 보고 싶은 건 여전해 Just rain on me Just rain on me 넌 또 밤새 내일 것만 같아 빗소리가 커질수록 좋아 어딜 걸어도 한계인 것 같아 우산 끝으로 바삐 흩어져가는 추억 왜 끝도 없이 익숙해 Just rain on me Just rain on me 넌 또 밤새 내릴 것만 같아 노란 빛 속을 난 꿈꾸듯 걸어 온종일 그래